여자의 눈물이란 잊지 못해도 사나이 눈물 많은 거짓이었다오. 철없는 이별 속에 떠나버린 그 사람을 못 미쳐 울지 않는다. 여자의 눈물이란 잊지 못해도 사나이 눈물 많은 거짓이었다오. 당신의 그 모습이 보고 싶어 해 같아도 눈물은 흘릴 수 없다.